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부 예배에서는 참회 기도 다음에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죠.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렇게, 물론 우리가 매번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고 생각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되돌리시는 두 번째 부르심, 그 안에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매번마다 참회 고백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 교회를 제가 다닌 게 글쎄 한 4년여는 다닌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찬양은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불렀기 때문에 다시 부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되살려 보고자, 우리는 우리 찬양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 곡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밑에다가 달아볼까 했는데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 역시 약간 편곡, 또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곡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잘 아는 음악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보여봤어요. 그랬는데 꼭 그래서 그 곡을 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하잖아요. 또 그 전에도 아마 이 구절을 가진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찬양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윗의 회복에 동일한 그 회복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필요한 회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죄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를 잃어버릴까요? 죄를 통해서. 사실 생각해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뭐 글쎄,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마음의 뭐 떳떳함을 잃어버린다, 뭐 창조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글쎄요, 뭐 관계를 깨트린다, 뭐라고 봐야 될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뭐를 잘못한 것이 죄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 자체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가 뭐를 잘못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그렇게 올라와서 먹으면 안 돼. 분명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들도 있더라고요. 강아지에게 또 개, 그건 같은 거죠. 고양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네가 알아듣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데 개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의식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란 잘못 자체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죄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모두 다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인인 것처럼 선언해버려요. 그 사람도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그죠? 네. 떳떳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짐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그런 죄의식, 마음에 아 이건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판결된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 궁극적인 죄의식을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내가 볼 때 안 볼 때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괜찮아 하고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죄의식이 없이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궁극적인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식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센서입니다. 즉 뭐냐면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게 되어 있듯이 모든 식물들이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의식의 근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그분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면, 그걸 어떻게 알죠? 예, 저희가 CT를 찍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분들의 얼굴이나 삶이나 말하는 거나 결정이나 태도를 볼 때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저 사람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좋아졌구나. 예배 시간 한 시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무지막지하게 좋다고 보긴 어렵죠. 그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간들간들하네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간들간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줄리 앤드류스라고 살아계세요? 아직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할머니 줄리 앤드류스의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인데 아마 제가 처음 본 뮤지컬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하, 너무 멋있었어요. 이야, 저런 게 가능하구나. 뮤지컬. 제가 아마 2학년 때일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왔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예, 그게 67년인가 아, 그래요. 아, 제 나이가 드러나고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옛날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예. 근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예,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 이것은 우리에게서 그분과의 친밀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사라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금방 아, 이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재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면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영화를 제가 그 자리에서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봤는데 더 보면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나왔는데 한 세 번쯤 더 볼 수 있었습니다. 해주고 그때 세 번을 봤는데 그 노래가 거의 다 익혀졌어요. 원래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빨려 들어가니까 그 주제가부터 The Hills Are Alive 하는 노래거든요. 이 언덕이 살아있대요. 멋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근데 그냥 따라서 불러서 The Hills Are Alive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도레미송. 옛날 분들은 알고 요새 분들은 몰라요. 뭐 근데 더 아디어 그거 도레미송 있고요. 또 뭐 I am 16, you are 17. 그 애들이 사랑에 빠진 노래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리 나갔어요. 어리 나갔어. 세 번 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누구는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바둑 두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보니까 깜깜하더래요. 하루 종일 바둑판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뮤지컬 영화를 세 번 봤는데 넋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알죠.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난 오늘 뮤지컬과 사랑에 빠졌어. 나는 새로운 세계를 봤어. 신봤다. 신봤다 아이가. 그런 거죠.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약간 어리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또 금방 표가 나네요.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 듯하고 뭔가 어디에서도 정을 잡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에 영향을 미쳐요. 부부가 관계가 나빠지면 자녀에게 어김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이 생각에 딴 데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죄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그거 종교가 있고 안 있고 그 차이일 뿐이지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고요. 창조적인 생각의 근원이고 모든 순수한 감정의 근원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결정의 결단력의 동기가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오리무중이고요. 모든 삶은 카오스고 우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해도 복이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 쌓이지도 않고 열매가 되지도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을 어느 날 갖게 됐어요. 그가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되는 일은요 간증의 소재예요. 아까도 우리 어떤 청년이 조금 어떤 일이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겐 그런 것은 항상 호재야.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더니 금방 아주 댓글을 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것도 간증이 되는 거로군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싱코페이션 같은 거예요. 빛을 내주는 거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쫙 가려놓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 놓을 만한 그릇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장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알람과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나게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수함을 발현시키는 바로 그 성령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님 다인 님 다인은 하일리겐 가이스트 니스트 폰 미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따라해볼까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을 적에 그 성령이 자기에게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A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박해와 장벽과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거스리는 불신앙과 적대와 불신의 힘을 꿰뚫고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누가 보냈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냈나요? 그 젊은이들을 누가 보냈나요? 그리고 그 적대적인 그 사자의 굴 속으로 누가 그들을 보냈나요? 그들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자원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자원하는 심령.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귀함과 어떠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도 다시 자원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원봉사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고 위대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자발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힘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경계를 정하고 또 사대 의무를 정하고 그리고 납세 의무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어야 하고 그것으로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고 모든 복지 정책과 국방과 모든 것들, 교육과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도라는 것을 얘기해요. 민도, 민도가 말하는 건 뭘까요? 저는 바로 이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성경적인 자원하는 심령과는 한참 격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것. 세금을 아무도 스스로는 안 내가지고 늘 경찰들이 총 들고 거들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될까요? 안 되죠. 아프리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150년 동안 서방이 아프리카에다가 온 대륙에다 돈을 부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사막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막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거기는 어차피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환경 좋아요. 아프리카 환경 좋아요. 저는 그때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들어갔다면 저 땅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저 집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는 돈 가지고 그들은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만 생각했지,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더 보태서 더 좋게 더 온전하게 할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만들면 바로 패이는 거예요. 분명히 포장도로는 포장도로인데 흙반 아스팔트반, 패인 거반 도로반, 그러니까 로데오를 하는 거예요. 로데오를 차를 타고 하면 로데오를 하는데 그것도 패인 데가 많아가지고 팡팡 튀면서 하니까 아주 디스코 한 잔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케냐를 작년 올해 이번에 거의 십몇 년 만에 갔거든요. 좀 나아졌다고, 아유 뭐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봤는데 지방으로 가니까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인간 안에 있는 이 경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경향성을. 서부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개 짓고 했지만은, 그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부딪히는 벽이 뭐냐면 외지인들이 돈을 들어오면 적어도 절반 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절반 이상 떼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거를 하나 짓려고 했다면 외지에서 돈을 갖다 주면요, 그냥 절반만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 안에 스스로 유발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비극을 초래하는 열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자원하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의 핵심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유도 조건도 없으니까 웃기다 그 얘기가 아니고 관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성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저 부정성에 영향받지 않는 순수성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시립병원보다 무료 봉사하는 병원이 훨씬 치유율이 높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시립병원 가면 거기는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자원하는 의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저분들은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 기계도 없고 자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소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저는 아프리카의 병원도 보건진료소도 약도 하나도 없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도 자원하는 팀이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요. 왜 올까요? 공짜 좋아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특별히 걷는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가 갔다 오면은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해요. 예. 당신들이 우리 마을을 살려주셨습니다. 에이, 나도 매번 가지만 저건 좀 과장이지. 근데 제가 다니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독일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받았나? 대부분 괜찮다는 얘기밖에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다리라는 얘기 좀 듣고 참으라 뭐 그 정도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저는 독일에서 의료 혜택이 좋은 데서 엄청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단기 선교에 갔을 때 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서는 막 비타민 타가지고 마시라고 주고 그 다음에는 막 구충제 해가지고 주고 뭐 저는 그런 병원도 가본 적이 없네요. 자원하는 힘. 남수단의 이태석은 나 환자들의 발을 잠자고 있을 때도 가서 하나씩 하나씩 그 뭉그러진 발을 재가지고 그 상처받은 발에 다 신발을 맞춰서 신겨 주었다네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가서 당신 남수단에 가서 신발 100컬레 맞춰 갖고 와. 그러면 내가 한 컬레 얼마씩 쳐줄게. 그러면 갔을까요? 아니,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신부처럼 당신을,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원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몰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a willing spirit이에요,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에는 그런 관통 능력이, 부정성을 이기는 힘이, 그러한 순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다른 이해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데 뭐가 들어갔죠? 무슨 바라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물론 세뱃돈 받아서 떼어먹은 부모들이 좀 있긴 하죠. 맡아준다고 해놓고. 그래도 떼먹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갑절로 들어가죠. 그렇죠?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계관이 바뀌어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어주는 것에는 차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제가 못 도와드리고 자꾸 축만 내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혼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놈이 뭐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아니야,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건 내가 해야 될 의무일 뿐이야 라는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이 도덕성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을 맺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그렇게 부패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도덕적인 힘이 우리에게 열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내가 옳은 길을 간다는 열정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의 동력은 없어요.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도덕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원해서 선교지를 가면서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일찍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에요. 다음 한 주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주는 도덕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옆에 사람은 좀 걱정이 되는데 담대한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수성,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이제 얘기할 거예요.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자원하는 마음 안에는 그 존귀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저에게는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뭔 가슴 생생한, 내가 맛볼 수 있는 가장 가슴 뜨거운 그 어떤 내용, 그 어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바로 뭐 호돈의 큰 바위 얼굴, 바위 얼굴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바위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처럼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존귀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접속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그 존귀함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되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먹고만 살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에 100유로씩만 잉여가 남아도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에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1000유로가 남으면 어떻게 이 1000유로를 쓸 것인가에 그 사람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차원하는 심령으로 부름받은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존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 안에 살면서 모든 일을 자원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 걷듯이 하지 말자. 부과해가지고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청년부가 이번에 이것은 알아서 해. 찬양대가 이것은 알아서 해서요. 나눠서 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 되는 일일지라도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면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건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리미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리미트는 없어요. 저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원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아프리카에 여기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저기도 가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빛나는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 돈을 주면서 이것을 다 하라고 했다면요 그 중에 열 가지 중에 하나도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아직들 순교를 안 하신 거 보니까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부리 집사님 어제 파리 운짱하고 어제 12시에 갔다가 오늘 새벽 2시쯤 왔고 가서 벨탑 밑에가 노는 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운짱하고 그리고 왔지만 쌩쌩하잖아요. 그죠? 안 쌩쌩할지는 모르지만 둘리시아노 그렇죠? 네.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만약에 집사님 파리 좀 갔다 오세요 그랬으면 갔다 오는 내내 내욕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목사면 대목사지도를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쉽게 봤나 우습게 봤나 이상하게 봤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원하게 되니까 이분이 자원해서 가게 됐는데 가도 기쁘게 가고 기쁘게 가니까 같이 간 사람이 기쁘고 그죠? 오다 싸우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누가 또 김밥 싸가지고 주니까 또 김밥 먹고 또 거기 가니까 에펠탑에 식사 사주고 갔다 오기도 전에 거기서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기쁘게 하고 우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고 막 사진 보내니까 우리도 사진 보내고 막 좋은 것이 막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존귀함입니다. 당장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존귀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 돈 놓고 돈 먹기 이건 야바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돈은요 그런 일에 따라다니게 돼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원을 갖다 붙이고 사람을 갖다 붙여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성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다가 주변에 나무를 심자. 우리가 자원해서 자기 가족 이름을 써놓고 그게 제가 뭐 자원하기 위한 책략으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성도들도 알잖아요. 예? 저게 미끼인지 예, 순전함인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아까 벌써 칸을 50개만 그렸는데 60몇 번으로 쭉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주님 모르시는 이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할수록 하나님은 자원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한 권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서 내렸다는 사람이 조선 반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얘기 한마디 듣고 유럽을 걷는 바울이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음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